조국 해방 일어난 달경추 평양시 청소년 학생들의 대합창 공연 백두산과 청년 강국이 14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 소음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대합창 김일성 대원수 만만세, 하모니카 대합창 밀림 속의 승전가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 시내 청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